있냐고 내가 너를 널 얼마나 사랑했었냐고 웃으면서 대답해 잊혀진 사람이라고 이젠 내 맘속엔 너뿐이라고 그 사람이 물어 이젠 행복하냐고 내 맘속에 자기밖에 이젠 없느냐고 마지못해 대답해 널 만나 행복하다고 그런 거짓말을 매일 반복해 언제쯤 잊혀져